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3 1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계속 안 좋아. 와가 안 나와. 네. 아, 우리 훈이 어떻게 하면 좋아. 목소리가 아예 죽었네, 저거. 네? 네, 목소리가 이제 죽었어. 죽은 게 아니라? 네. 시장이 죽었죠? 시장이 죽었어? 각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전 마이클 리 2학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네, 시장 오늘 참 녹화하는 날짜부터 확인해야 되는데요. 오늘 깔끔하게 9월 1일, 그죠? 첫날입니다. 2015년 9월 1일, 오늘 9월의 첫날 시장, 그리고 장 딱 마감한 시장이 됐고요. 오늘 시장의 첫날로 또 좀 약간은 어렵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봐서 이건 뭐 나중에 9월에 큰 음봉, 양봉을 만들려고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1.4% 내려갔고요. 1914포인트로 일단 종가 나왔고요. 코스닥이 좀 많이 내렸어요. 2.06% 672.94포인트로 94포인트로 마감됐고요. 일단 수급상부터 좀 하나 체크해드리면 기록을 위해서요. 일단 5시 돼야지 더 당황하긴 할 정도로 모처럼 외국인이 거의 보합 수준, 그러니까 68억 순매도. 이제 문제는 지난주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증권사 상품이 미쳐있어요 지금요. 네. 오늘도 보면 3시 딱 9분 현재 1900억의 순매도. 연기금과 투신이 사고 있지만 상당히 좀 빛을 발했다. 연기금도 오늘 거의 보합 수준, 투신도 보합 수준의 순매수고요. 오늘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만이 한 2300억, 코스피의 매수 상황, 매매 상황 말씀드렸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증권사가 여전히 매도 우위, 거기다가 투신과 연기금까지 해서요. 소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코스닥에 집중적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2%까지 내릴 거가 오늘 시장, 9월 1일 사장 시장, 우리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18번째 녹음하는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오늘 시장의 흐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시장에 관해서 뭐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분석, 시장에 대한 뭐 이슈, 뭐 거리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시장 상황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틀에서 일단 하나씩 말하고 그 다음 이슈하고 종목 그렇게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문희 과장. 네. 일단은 뭐 지난주에 좀 급반등이 나왔어요. 네. 코스닥 시장 급반등이 나왔는데 물론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떨어지고 나서 지난주에 한 8% 정도 반등이 나왔을 거예요. 7%인가 8% 한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거라는 건 예상했는데 좀 변동성이 계속 크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또 오늘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화끈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조정 구간, 현재까지 조정 구간이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한가 제도가 확대가 되고 나서 맞았던 어떤 첫 번째 조정, 시장의 전체적인 조정이다 보니까 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를 뿐만 아니라 이 바닥에서 한 30년 이상 계셨던 분들도 다 하나같이 지금의 조정장이 속도가 워낙 빠르다, 올라갈 때도 빠르고 때로 떨어질 때도 빠르고 하면 하루 이틀 만에 마이너스 10%는 뭐 그냥 기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적응을 하기 쉽진 않다라는 말씀을 좀 하나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뭐 그런 부분들을 뭐 곧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시장만 놓고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반등에 이어서 뭐 조정이다 라고 좀 나올 수 있었던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 다시 더 크게 빠지냐 그거라기보다는 일단 상승 구간에서 지금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기 위한 수준을 좀 밟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얘기가 뭐 아직까지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언론에서는 별로 요즘에 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9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 해소로 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여전히 뭐 저는 시장을 좀 봤을 때 9월 FOMC가 정점으로 9월 FOMC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하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변동성 구간에서 좀 뭐 짜증은 나지만은 뭐 그 걱정할 자시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요. 시장이 그 언제하고 똑같냐면 2004년도 있잖아요. 네. 그 6월달 미국 금리 인상하기 전에 이제 그때 흐름하고 똑같거든요. 그때도 네. 이제 그 차이나 쇼크가 있었죠. 그때는 그렇죠. 이제 그때도 차이나 쇼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앞두고 나서 그런 흐름이 연기가 되면서 시장이 한 달간 한 2주 동안 또 겁내 뺐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겁내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리바운드 나오고 지금처럼 리바운드 나오고 다시 저점 확인하러 가고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하기 전에 오히려 주가가 좀 올랐어요. 네. 금리 인상하고 나서 살짝 빠졌다가 이제 지지부진한 시장이 한 달간 더 이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저점 살짝 이탈하는 척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해서 3년간의 강세장이 왔던 거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도 역시 그때 시장이 그대로 리바이벌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네. 이제 다른 그때랑 이제 다른 조건은 뭐냐면 그때는 네. 중국이 10%씩 성장하던 때였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이제 7%씩 성장하는 구간이라는 네. 게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그때는 경기가 좋았었고 지금은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속도가 좀 더디다는 거 그런 차이에 대한 쪽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조정이 좀 시장이 나왔는데 그 조정에 대한 지금 뭐 걱정해야 되는 조정은 아니고 다 이제 조정이 나올 거라는 건 알고는 있었거든요. 다들 조정이 나오겠다. 왜냐하면 리바운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조정이 나올 건데 이제 시장이 이제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앞에 이제 급락에 대한 변동성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니까. 너도 나도 이제 못 견디고 던지는 매물들. 네. 왜냐면 앞에 첫 번째 조정은 다들 견뎌요. 네. 근데 두 번째 조정은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왜냐면 앞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지금 시장에서 전개가 됐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시장이 저는 시장이 여전히 그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에 한국판이 있고 그 하여튼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기다리던 반등인지 조정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녹록하지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나마 좀 괜찮은 거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3일째 좀 줄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천만 다행인데요. 그것은 이제 또 많이 그 급하게 좀 빠질 만큼 또 빠졌다라는 것도 분명히 일견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 앞서 이제 지난번에 그 잭슨홀 미팅이 지난 주말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찢어진 미라고 다들 한 마디씩 다 하는 거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쵸. 그리고 다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워 듣거든요. 어떤 사람이 뭐 야 저 사람이 뭐 금리 안 올린다 그랬다 아니면 금리 올린다 그랬다 하지만 결국은 옐런 의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아무도 모르고. 이제 거기에 보면 미국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영 사람도 가고 우리나라 사람도 가고 외국 사람 많이 가잖아요. 각종 중앙은행 존재들이 가는데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가 이제 그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 이제 불안불안 한 거거든요. 네네. 주식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결국 불확실성이거든요. 어떻게 되었고 물론 불확실성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사람은 불확실한 걸 싫어하거든요. 그치. 보통 사람들은요. 그래서 일본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좀 자기네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리 올리려면 빨리 올려라. 네. 그리고 빨리 보여주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도네시아의 그 인도네시아를 보면 우리 교수로 보면 뭐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한 3주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인터뷰에서 로이터 인터뷰에서 자기네 걱정하지 말고 빨리 금리 올려라. 자꾸 이거 군불 떼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네. 오늘 그 각종 중앙은행 천재 몇 명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이 기대되는 앞서 이제 훈이 과장도 얘기하고 이성교수 여러분 얘기했던 15월 16일 이번에 FOMC에서 뭔가 나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좀 힘찬 반등 네? 오른쪽 이거는 그림을 많이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최소한 그게 저는 필요 충분인 조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안 될지더라도 최소한 필요 조건 네네 영향이 있다. 그래서 저도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안 하면 또 10월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경험상 보면 10월은 별로 없고요. 12월이고 혹시 모르는 사람 중에서 우리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FOMC 미팅은 이제 미팅하고 바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컨퍼런스를 하는 게 있어요. 미팅하는 게 있어요. 네. 기자들이랑. 그래서 항상 여태까지 보면 중요한 금리 인상하고 최근에는 네. 이날밖에 없었지만요. 몇 년 때. 네. 그때는 항상 그 결정되는 날을 해요. 근데 이번에 10월 달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9월과 10월과 12월에 있는데 하면 9월이고 하면 12월인데 10월 또 너무나 멀다 이거예요, 제 말은. 네. 그래서 그때 또 그런 얘기 나올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많은 사람 이성윤 때 일부 미국에서 언론에 얘기는 이게 25BP가 아니라 10BP가 됐든 어떻게 됐건 간에 올려야겠다. 네, 올릴 것 같아요.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이 왜 위안 나라를 평가 절약했어요. 네. 중국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미국은 이번에도 안 올리고 뭐 12월 연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중국이 미리 선제쳐버린 거잖아요. 네. 중국이 먼저 딱 이렇게 해버리고서 저 너네 금리 인상 얼마 날래? 라고서 네. 딱 역으로 딱 한번 던져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엔 10BP라도 한가로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그게 좀 올리는 것이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올리는 거가 뭔가 좀 계속 불확실성. 왜냐면 이게 또 지겨울 것 같아. 이게 또 안 오면 10월 달 전에 또 이런 데가 죽고. 그래. 아우 군불 때고. 아 지겨 죽겠어 아주. 지겹죠. 좀 네. 미국 금리가 지금 6개월째 지겨워요 솔직히. 또 이거 좀 빨리 좀 해야겠다. 그래서 금리 올리면 나서 정작 어떻게 되는 거 다 문제고 지금 올려야겠다. 예, 네, 그게 있고요. 왜냐면 중앙은행장들도 네. 다 모여서 그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올려라. 네. 차라리 올려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장애들도 이제 답답하다는 얘기거든. 불확실성이 그렇죠. 지속되는 게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라도 네. 올리는 게 맞지 않나. 만약에 네. 안 올리면 네. 아우 지겨워. 시장은 외국인은 어차피 안 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머징 마켓. 왜냐면 12월 달까지 안 살 거 아니야. 네네. 그럼 시장 지지율이 궁상이지. 그렇죠. 예. 짜증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있고요. 또 하나가 저는 그 옵션 만기나 코드로필리 지금 이런 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지만은 이번에는 아주 떠드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옵션으로 해서 외국인이 팔았네 어쩌네 하고 뭐 사상 최대로 팔았네 또 걔네 사상 최대로 쳤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요게 지나가 있던 생각 같고 있어서 이거 저 같은 사람이 뭐 딱 이런 거 짜증나는 시장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 아니다고 생각해서 팔던 입장인데 그런 거가 자꾸 변동성이 커지면 이거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시장 참여를 아예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소위 싫어하는 사람 변동성을 회피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는 주가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데 그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데 저는 뭔가 지금 변동성이 최대의 불확실성 변동성이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아니겠느냐. 그게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것으로 프로이칭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오늘 FOMC 미팅도 또 다음 주잖아요. 맞죠? 다 다음 주네. FOMC 미팅은요. 그러니까 2주 후인데 2주. 그래서 하여튼 9월 중순까지는 아니 별의별 정말 욕을 하고 싶어. 별의별 X같은 세상이 많이 온다. 이러다가 내일 또 급등나고 그러니까 급락나고 네. 급등급락 네. 변동성 그러면 딱 저 같은 사람은 하여튼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죠. 그래서 그 시장 참여 자체를 회피하는 사람이 많다. 회피하는 사람 많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크게 보면 이제 그 많이들 얘기하는 거가 저는 얘기 많이 했지만 외국의 그 수급 글로벌 펀드의 수급은 워낙 얘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건 크면 없어요. 새로운 뉴스는 아닐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에 선진국 포함해서 글로벌 펀드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 보통 무슨 5년, 7년 만에 최대로 빠져나갔어요. 특히 어떤 날은 25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하루 빠져나간 거 하루에 뭐 100몇십억 달러가 빠져나갔거든요. 이거가 10몇 년 만에 최역으로 빠져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보면 수십 년 만에 뭐 최고다 이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별로 안 나와. 그렇잖아요. 무슨 나쁜 얘기 들어도 덜 충격받잖아. 클라이막스가 지났다라는 거죠. 그 말이죠. 그 말. 매도 클라이막스. 예. 그래서 매도 그 모르지만 하여튼 클라이막스 충격적인 얘기는 나. 이제 나오면 이제 40년 만이거든. 그잖아요. 근데 더 솔직히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왜냐하면 이게 2000년 이후가 짓게 된 거거든요. 네. 그 전에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지난 네. 시간에도 유가가 이제 반등하는 거 보면서 맞아. 두 분이 아주 정확하게 맞췄어. 네. 나는 좋댔잖아. 그 유가 반등하는 거 보면서 이게 어떤 시장 변화의 전조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도 보게 되면 계속 그 유가가 네.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쇼커버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 물론 뭐 아, 별다른 내용도 없어. 뭐 네. 오펙에서 네. 뭐 비오펙 쪽에서 그렇죠. 뭐 네. 감산할 거다. 네. 뭐 언제 뭐 감산한다 그랬어? 감산이 된 것도 아니고 토론할 수 있다. 뭐 그다음에 뭐 원유 재고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로 급등할 만한 소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시장에서 저런 가격계에 대한 변동을 보여준다는 거는 어쨌든 그동안에서 봤던 달러 강세에 의한 네. 그 원자재 시장에 대한 약세에 베팅했던 애들이 네. 쇼커버를 급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달러와 강세가 그동안에 진행됐던 달러와 강세가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그런 걸 얘기하는 암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피바디 에너지의 뭐 그 급등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 다만 이제 이 시장이 변하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변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혼란기 그런 쪽이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시장이 이제 세상에 뭐가 이제 저 전국이 어지러워졌으니 네. 이 혼란을 수습하고 네. 왕좌에 오를 종목이 네. 이제 누가 될 거냐 맞아요. 이제 이게 이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네. 아, 그래서 하여튼 시장 고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 저는 하여튼 그래서 그 변동성이 하여튼 제일 좋았던 시장. 네. 하여튼 빠르면 다음 주말, 다음 주 26일 코드러플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앞서 말씀드렸던 FOMC 회장, 그때까지는 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요즘 시장에서 이슈거리,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든가, 아니, 앞으로 9월 달 전체적인 9월 시장, 이런 것 좀 어떻게 보는지 한번 얘기 각자 해보죠. 이게 훈이 과장부터. 확실히 시장이 네. 그 이게 있어요. 네. 그 2004년 이후부터 해서 네.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가 10% 이상의 조정이 나왔던 적이 총 8번 있었거든요. 네. 8번이 있었는데 그 8번 모두 다 10% 이상의 조정이 나온 이후에 종목들이 바뀌었어요. 네.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주도주가 바뀐다는 뜻이겠죠. 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일단 업종으로 얘기하기 전에는 사물 인터넷이랑 콘텐츠,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 뱅크 그리고 네. 핀테크 쪽 네. 이쪽으로 이제 조금 매기가 8월달에 네. 가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이라도 물린 거 손절하고서 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주도 업종으로 한번 딱 정해지게 되면은 네. 그게 최소 2배 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갖다가 굳이 지금의 변동성 구간에서 따라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8월 달에 그들 업종이 나 이제 앞으로 갈 거야라는 어떤 시그널을 한번 던져준 것이고 네. 그러면은 보통 한번 꼭 내려오거든요. 상상 매수 기회는 그 이게 앞으로 1년 동안 이들 업종이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년 안에 무수한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처럼 어떤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서 네. 내가 가진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 화장품 이 정도 건자재까지 네. 이 정도 업종들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박스권에서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원래 소외되었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괜히 여기서 손절할 필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은 언제 하냐면은 시장이 지금의 변동성 구간이 지나고 나서 네. 확인이 되고 났을 때 해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변동성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랄까요? 조금 지켜보는 것이 조금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내가 어떤 좀 매매가 한번 빨라져 버리게 되면은 엇박이 나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세요. 뭐 보령 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들 아침에 개구리 크게 떠서 시작했거든요. 네네. 다 밀렸어요. 네. 마이너스 플러스 15%가 다 부하가 내려왔어요. 바이로메드가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상 들어가는 뉴스가 나왔어요. 호재성 뉴스잖아요. 네. 평소 같았으면 이 상가가 그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플러스 6%까지 왔다가 마이너스 8%로 끝났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비 단지만 하카드란 거네 예전 같으면. 네. 엇박 나요 지금. 네. 지금 만약에 그 신용이나 미수 스탁론 다시 말해서 레버리지만 일으키지 않고서 내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네. 손실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손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일단은 지금은 버티는 걸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다만 제약 바이오 화장품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것만으로 감안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이제 뚜렷하게 변동성을 잡고 나서 이거 9월 우리 현재 저희 시나리오는 9월 FOMC 9월 중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마 그 아마 그거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이미 시장 방향성 이미 잡고서 움직일 것 같은데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교체를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수는요. 이 교수가 보는 좀 특별한 이슈라든가 좀 중심 이슈. 뭐, 이슈는 네. 앞에서 한 거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이제 9월달 내내 지속이 될 거니까 네. 이제 시장에서 지금 방금 김성훈 과장이 얘기한 대로 누가 이제 주도권을 쥐느냐 네. 이 게임인데 이 주도권에 대한 쪽에서 보게 되면 그 지금 보게 되면은. 화장품, 그러니까 오늘도 보게 되면 나타났던 현상들, 그러니까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올라갔다가 죽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애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차실험 물량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이로메드에 대해서도 바이로메드 실적 하나도 안 나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던지는 거예요. 뉴스 모멘텀, 그러니까 일단은 던지고 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매우 강하다. 그러니까 네. 9월, 그러니까 시장의 투심이 그런 거예요. 네. 투자 심리가 지금은 주식이 불안하다는 얘기, 들고 있으면 불안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네. 언제까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그래서 일단 네. 던지고 보자라는 거겠고. 근데 이 제약바이오 화장품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는 화장품. 화장품 중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직접 이제 판매가 들어가는 애들, 유통망을 네. 갖추는 애들, 아니면은 이제 뭐 아예 매장 까는 애들 있잖아요. MPK나 아니면 NK 트렌드 뭐 이런 애들처럼 아예 중국 유통망에 직접 들어가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애들. 네. 이런 애들은 괜찮을 수 있어도 나머지는 이제 솔직한 얘기로 이제 뭐 중국에 뭐 쇼핑몰에다가 뭐 넣었다 물건 이런 애들은 한 방에 훅 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네. 이제 그게 실적이 이제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주도권을 누가 줄 거냐에 대한 쪽에서는 아까 뭐 얘기한 대로 3월 인터넷 그 다음에 네. 컨텐츠 네. 이런 쪽 애들이 지금 시세가 되게 좋거든요. 아 컨텐츠 얘기해 주세요. 네 컨텐츠 쪽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에 대한 쪽이 네.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고 네.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공업 쪽은 이미 중국한테 따라잡혔죠. 그리고 중국은 인공위성도 쏘는 나라고 네. 항공모함도 만드는 나라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인비행기도 만드는 나라고 우리보다 기술이 앞선 나라예요. 네. 솔직한 얘기로 중공업 쪽은 근데 국가정책으로 중공업을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경공업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경공업이 좀 뒤져 있었듯이 네. 경공업이 뒤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네. 화장품 같은 게 우리보다 좀 못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 이런 생활 필수 소비재 같은 게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 건데 스마트폰에서 따라오는 거 봤잖아요. 네. 그잖아요. 금방 따라온다니까 이런 거는 한 2, 3년만 있으면 네. 금방 따라올 수 있는 분야다. 돈 말 써놔서 사면 되지 뭐 매일. 네, 안 되면 사면 되지. 네. 돈 있으니까 네.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브랜드를 사고 기술력은 따라가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푸조죠. 아, 푸조가 푸조인가? 볼보. 아 볼보죠 볼보. 네. 볼보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 예, 네, 지리가 볼보를 인수해서 네. 기술력으로 지리요? 이제 따라 지리. 중국의 지리 자동차라고 있어요. 근데 걔네가 이제 볼보를 인수했거든. 볼보를 인수해서 볼보가 이제 미국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지. 다만. 기술력은 어쨌든 간에 5년에서 10년 사이에 다 따라잡힌다고 봐야 돼. 네. 제조는. 네. 근데 이제 제조가 아닌 쪽 같은 경우 문화 콘텐츠는 한 세대가 걸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뭐 돼지 같은 거 나오고 뭐 그 붉은 뭐지? 붉은 돼지 나오고 네. 그 뭐야? 그 뭐 그 붉은 돼지 같은 거 나와 갖고 공산당 네. 뭐 때려잡자 이런 만화 이런 거 봤었잖아. 우리나라 어렸을 때. 전 안 봤는데요. 아, 뭘 안 봐도 너도 봤잖아. 안 봤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네. 딱 그 천막 같은데 들어가지고서 이승복 보는 거 기억나. 어 그런 거니까 그런 만화를 우리는 보고 자랐다가. 공산당이 근데 우리가 크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앞 세대는 그런 만화를 봤다고 형님 같은 분들. 뭔 소리야 진짜. 형님 같은 분들은 이런 만화를 봤는데 우리 때는 뭐 드래곤볼 보고 그 다음에부터 시작을 해서 뭐 디즈니 만화 보고 뭐 그런 것들을 쭉 보던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자라서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손오공에서 만들고 있는 터닝메카드 보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이거 일본 만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완전 일본풍이거든. 근데 그리고 또 지금 로보카폴리가 우리나라 만화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 이거 어디서 사왔나 보다. 근데 그게 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제작해서 만드는 거거든. 전부 다. 그리고 또 뭐 로보카폴리뿐만 아니라 뭐 그 카봇이라든가 또봇이라든가 이런 만화 자체가 완구와 함께 더불어서 나오는데 야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수준 높은 컨텐츠를 보고 자란 애들이 네. 커서 그런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니까 수준 높은 컨텐츠가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자란 애들이 커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차이가 뭐니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유라는 거거든요. 네. 여유. 네.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생계에 대한 걱정 자체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는 않잖아요. 네. 기본적인 국가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고, 내가 돈이 없더라도 공공이 즐길 수 있는 부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가 있고, 그러니까 공원에서 돈 안 받고, 근데 우리는 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실. 공원에서 돈 안 받죠, 우리나라도. 돈은 안 받죠. 요즘에 이제 그런 공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공원들이. 네. 그러니까 어떤 공공이 즐길 수 있는 부가 생긴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자란 애들이 만드는 컨텐츠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당장 먹고 살기 바빠 뒤지겠는데. 내가 당장 경쟁이 치열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애들이 만드는 컨텐츠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네. 이 우리가 이제 기술 격차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분야가 바로 이 문화 컨텐츠다. 이거는 한 세대가 최소 20년, 네. 짧게는 20년, 길게는 네. 한 30년 정도에 대한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한류 이런 쪽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륙 스타일 있잖아, 대륙 스타일. 네. 대륙에서 만들면은 뭔가 이 짝퉁 같은 그런 느낌들. 근데 사람들이 아주 미세한 차이에도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네. 미세한 차이에도. 근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격차가 중국하고 제일 많이 나 있는 분야가 바로 문화 컨텐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그 팔 수 있는 데가 많아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이건 뭐 특정 아이돌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네. FNC 엔터 아이돌 그룹 중 그 FNC 엔터가 아니고 코아 엔터의 그 티아라 있잖아요. 티아라. 네. 티아라가 왕따 사건 이후로 한국에서는 완전히 그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밑으로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음원 차트도 안 올라오고 티아라가 뭔가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고 인터넷에 악성 댓글만 달리고. 근데 이 티아라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샀게. 중국에서 나온다는 얘기지. 가설에서? 아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추재현이 가서 대박 나듯이. 네, 과거에는 이제 과거에 게임 업체들이 아주 어려웠다가.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판로가 개척이 되면서 살아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옛날에는 한국에서 만들고 안 되면 끝이야.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안 됐던 게임이 네. 남미에서 돼요. 네. 그게 대표적인 댄스 댄스 레볼루션이거든요. 한국에서 잠깐 히트 쳤다가 남미 가서 대박 쳤거든. 그리고 한국에서 안 됐던 게임이 유럽에서 먹히네. 한국에서 안 됐던 게임이 북미에서는 먹히네. 한국에서 안 됐던 음원이 대만에서 먹히네. 한국에서 잘 안 됐던 그냥 그저 그랬던 음원이 중국 가서 먹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힐 수 있는 곳이 마켓에 그 예전에는 다르게 판매처가 다양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물론 이제 그 기술 격차가 그런 격차가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판매처가 다양해졌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 컨텐츠 업종에서의 어떤 그 변화, 과거 네. 게임 업종이 보여줬던 그 변화에 대한 흐름이 이 컨텐츠 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만이 아니라 이 판매처가 다양해졌다라는 부분 이런 네. 것까지 놓고 본다라면은 이 컨텐츠 업종에 대한 쪽이 물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잠시 후에 뭐 말씀해 주실 이 중국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요? 예. 뭔 소리야 이 사람도 이런 부분과 관련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네. 이런 판매처가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컨텐츠 업종에는 상당한 네.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교수님 되더니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절대 없이. 근데 그 얘기 같네요.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제가 요새 뭐 스터디 하면서 조사한 게 있는데 먹거리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예. 아까 이제 티아라 얘기하고 뭐 댄스 댄스 레볼루션? 예, 예. 네, 그런 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안 됐는데 외국에서 대박 났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경쟁이 엄청 심해. 팔도면이죠. 팔도라면. 용기 팔도라면. 이거 있잖아요. 네모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팔리는 게 500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특별히 얘기가 됐잖아요. 메로나 같은 게 한국에서는 네. 그렇게 많이 안 먹잖아요. 그냥 워낙 많으니까 좀 그런 종류 그냥 그런 네. 아이스크림인데 그냥 네. 그냥 흔한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많은 근데 브라질에서는 그 메로나가 엄청 히트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네. 그런 거죠. 그런 얘가 네. 맞죠. 이제 또 하나 얘기하면 초코파이 워낙 많이 먹지만 요즘 누가 초코파이 그렇게 많이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먹으니까. 네, 모르겠어. 네. 스마트폰은 네. 중국산을 쓸 수 있어. 네, 네. 근데 네. 중국산 먹거리를 네.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못 먹지. 아직 못 먹죠. 네, 네. 그런 거거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한류가 가져온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그런 거고 일본산도 불안불안하거든. 씨발 방사능 때문에. 그렇지. 특히 애기 키우면. 네, 애기 키우면은. 네, 네. 그런데 아주 민감하거든. 왜냐하면은 네, 네. 우리 애기가 먹을 수 있었던 카레가 일본에서 만든 카레였거든요. 네. 방사능 사태 딱 되면서 아예 백화점에서도 수입 금지를 해버려. 그 뭔 상관이냐고. 방사능이 왜냐면 그 제조시설이 방사능 그 지역이 있거든. 아, 그러면 해야지. 어. 그래서 그게 방사능을 딱 중단을 시켜버렸거든. 네. 그러니까 한류 화장품이 떴던 그 기반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방사능. 왜냐면 그 SK2가 중국에서도 엄청 히트였거든. 근데 SK2 화장품이 국내에서도 안 팔렸어. 방사능 때문에. 그 방사능 화장품이라고 막 그래갖고 누가 퍼뜨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계기가 됐거든. 근데 식품 쪽에서도 한류가 되게 많이 그 먹힐 수 있는 거는 중국산 아무리 뭐 공산품에서 쓸 수 있겠는데 이건 부담스럽거든. 먹는 것까지 중국산 먹기에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저 예를 조금 들어주면 아까 저기 있잖아요. 제가 초코파이 하다가 끊겼잖아요. 초코파이가 우리에서 한 달에 몇 개나 먹을 것 같아요? 초코파이요? 네. 한 달에? 아, 그러니까 1년에 아니 한 달에 한국에서 몇 개 팔릴 것 같아요? 한 달에? 네. 몇 개 팔릴 것 같아요? 이거 훈이는 훈이 과장님은 초코파이 한 달에 몇 개 사 먹어? 한 달에 안 사 먹지.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몇 개 먹을 것 같아요? 국민 1인당 한 10개? 하루에 한 달에? 한 달에. 아니 1년에. 1년에? 예, 저도. 1년 그럼 대충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충 어쩜 맞을 거예요. 그게 보면 1년에 보면 1년에 뭐 5천만이면 5천만이면 5억 개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달에 3천만 개 팔려요. 3천만 개니까 1인당 0.6개 정도 먹는 거거든요. 3천만 개. 근데 물론 이게 지역이 다르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뭐 러시아는 얘랄 것도 없고 어른이 말고 북한의 개성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베트남에도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 문화가. 근데 제사상이 올라간대요. 그리고 초코파이가? 네. 생산이 6,500만 개. 물론 베트남만 먹는 건 아니겠죠. 인근에 팔겠는데 그게 막 그런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그거 하면 지금 그런 얘기죠. 지금 저는 지금 콘텐츠에 좀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전 지난주에 저희 방송 혹시 들으신 분이요. 여기서 안 들으신 분 찔리는데 지난주에 이승원 우리 교수가 얘기하고 제가 깜짝 놀란 종목 있잖아요. 제가 그 주식이 요즘 거의 전도사가 됐어요. 뭔데요? YG 플러스. 왜 갑자기 전도사가 됐어? 아니 제가 키움주권에서도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100%라 말을 못하잖아.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했는데 신사동 호랭이다. 네. 용감한 형제들을 많이 있잖아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정말 TV나 이런 데 보면 뭐 한 달에 몇 억씩 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 친구 있죠. 이적 그 친구 네네. 이적 그 친구가 한 달에 5천만 원 번다 그랬거든요. 지적 재산권으로 그 저작권료로. 저작권료. 네, 그리고 JYP가 JYP 엔터테인먼트 그렇게 돈을 잘 못 버는데 안 망하잖아요. 안 망하는 거는 결국은 그 회장님이 사장님 오너님이 계속 지적재산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공무원 관련주들은 그거 좀 바꿔야 돼. 뭐야? 돈 빼먹는 거죠. 뭐가? 아, 그 말을 조심하고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말하는 건 이거죠. 이게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드는 게 우리나라 알게 보면 중국으로 유학간에 좀 엄청 많거든요. 네. 조기 유학간에 많은데 다 공부 잘해서 가는 건 아니야.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함 가서 또 하다 보면 말도 안 통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랑 놀다가 음악하고 클럽만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길딱지고 음악하는 애 있어. 절대 말리면 안 된다고. 싸이 같은 애들. 말리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네? 진짜로. 네. 아까 이성형에서 방송에서 얘기 잘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제일 큰 거가 인구당 매출이 제일 큰 나라는 일본이에요. 음원 관련 임원이 그렇죠. 제일 큰 거. 야, 우리나라가요 인구가 우리가 5천만 원인데요 2억 달러 정도 돼요. 2억 달러. 그 음원 시장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약간 다르기도 한데 뮤직 인더스트리 음원 시장이요. 중국이 1억 달러가 채 안 돼요. 9천만 달러. 네, 그러니까 1억 달러 정도 언저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반인데 인구는 우리가 30배니까 아까 말씀 잘 하시던데 우리나라 수준만 가면 60배고요. 일본까지 가면 200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200배가 넘지 않나요? 일본까지 보면. 일본이 30억 달러니까 인구 일본 인구가 2억이잖아. 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놀랄까봐 그새 계산이 안 돼서 틀렸어. 200배가 이제 몇 배가 가는 시장이에요 지금요. 훨씬 넘는데. 근데 그거를 일본이랑 바로 갈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일본은 예전부터 지금도요. 일본에 가시면 지금도 CD가 엄청 CD 가게가 많아. 우리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막상 가시려면요 어디 가야되는지 아세요? 얼마? 요즘 CD 판매하는데 가보셨어요? 얼마입니까? 아니 가보셨냐고요? 아니 안 가봤어요. 훈이 과장님은 CD 파는데 어딘지 알아요? CD요? CD 용산 아니 저 친구는 저 친구 이상한 CD 말하는 거네. 내가 말하는 음악 CD. 아, 음악 말고 CD? 원더걸스 이런 거. 살색 나오는 거 말고. 아니 제가 원더걸스 CD 이런 거. 저는 공 CD, 공 CD. 공 CD는 사는 사람도 없지. 요즘에 야 공 CD 누가 사? 그거는 너 이상한 CD 사러 용산 갔지. 그거는 청학동 가 있다. 청학동. 요즘 용산 가면 CD 없겠지 이제. 청학동 가야 된다니까 젠장 저거. USB 있으니까. 아 청학동에 아무튼, 있고 네. 그게. 아까 어디가 아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네. 교보문 가면 있어요. 핫트랙스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거기밖에는 없어. 어 교보문고나 압구정도 가면 신나는 레코드 네. 그런 데밖에 없어. 그것도 조금밖에 없어. 그 한 코너에 이렇게 조그맣게. 네. 근데 일본은 약간 큰 동네 가면 다 있어요. 어. 그래서 일본은 워낙 많이 사. 그래서 일본 같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어. 근데 최소한 우리 정도만 가더라도 60배 시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재작년부터 이제 지적재산권 강한다 그랬고 작년에 청하면 강화됐고 작년에 전담 법원이 생겼어요. 그런 이제 지난 그 7월 달에 법안이 통과 최종 통과돼 갖고 8월부터 교도기관에서 9월부터 이제 정작 이제 음원에 대한 그 수입을 이제 막 잡고 이런 거 하고 음원을 잡는다는 건 이제 단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농담이 아니라 신사동 호랑이가 아니라 상해 살쾡이 이런 애들이 용감한 네? 이단 호랑이 용감한 이단 호랑이 아니면 치사한 뭐 쭉쟁이 이런 애들이 나와갖고 그런 애들이 한 달에 수십억 버는 거죠.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이게 사람들 인식이 바뀌기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아까 유성님도 말씀 잘하시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10년 걸린 걸 중국 5년 안에 그러면 인식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그게 그 중국은 네. 예전에 그 중국에서 사업하시던 분 얘기 들었지만 네. 한국은 소리바다 하고 나서 그게 네. 협상 그 재판하고 가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에 끝났어. 몇 년을 끝났어. 걸렸잖아요. 네. 중국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네. 네. 하지마. 하지마 이제부터 해. 하면 그냥 하는 거지. 거기다가 미안한 얘기지만 한 명 죽여봐라. 한 명 사용시켜봐. 아니면 거기서는 그럼 없겠니? 그게 갖고 우리 식으로 보면 뭐야 저기 전원 재산 몰수하고 그럼 해봐. 그럼 하면 이제 만약에 불법 음원으로 해서 그래서, 부를 축적했다 네, 그러면은 그래서, 감옥 보내는 거지. 그래서 꼭 우리나라 것만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중국 음악이나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소위 언젠가 제가 어렸을 때 K-POP이랑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조차 안 했어요. 우리 때 보면 아까 30년 전, 20년 얘기하는데 빌보드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 일본 음악이나 듣는 애들이 있었고 지금도 일본 뭐 그 듣는 애들이 있지만 일부 계층이 있지만 매니아들이 있지만 우리 때 보면 앞서나는 거가 일본 뭐 아이돌 같은 거 있었고 네, 일본 아이돌 가수들 남자애들 좋아해요 여자애들 빠지고 있었는데요. 그 소녀시대하고 비슷한 SES 원래 소녀시대라는 그룹이 일본에 있었잖아요. 그 소녀시대가 SES가 원래 소녀시대 세 명 그 일본 그룹 그게 있었고 그거 그대로 카페에다 만든 게 그 SES였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아이돌 그룹이 그렇게 먼저 히트를 치고 있는 거를 SM이 그대로 카피에다가 한국에서 적용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엑스제팬이나 네. 뭐 서태지도 네. 뭐 달리 서태지였어. 서쪽에 있는 태지라고 해갖고 서태지라고 한 거고 맞아요. 그쪽에 타이지가 있었잖아요. 그 일본 그 기타리스트. 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카피하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지. 그러니까 교수님 수준이 너무 높아져. 앞서 갔던 애들이 나 문화평론가 해야겠어. 문화평론가. 아니 그래서 좋은 얘기인데 네. 제가 막 너무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게 우리나라가 그 시기가 제가 말씀드린 2006년 7년에 저게 됐다 그랬잖아요. 2006년인가에 처음으로 시청법이 끝나갖고 소리바다 불법이 됐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물론 그 전에도 가수가 있었고 그 전에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가 한류 1.0이 대장금이랑 겨울연가예요. 한류 2.0이 나온 거가 2006년 7년에 그 소리바다 지나갔고요. 공식적으로 K-POP이란 말이 나온 게 2011년입니다. 그게 왜냐면 프랑스에서 대규모 공연한 다음에 K-POP이 웹스터 사진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J-POP은 다 있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딱 10년 안에 C-POP 나옵니다. C-POP. 차이나 팝. C-POP이 대규모 뜰 거예요. 이런 C-POP. 진짜로. 그래서. 그게 절대 아닐 것 같죠. 그걸 노리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체적으로 지적재산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근데 지금이야 우리나라 애들 와서 노하우 배우고 왜냐면 스타를 관리하고 만들어내는 게 엄청나게 노하우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죠. 교육시대 그것 때문에 애들을 제휴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지만 언젠가 자체적으로 다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수만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런 양반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이런 계속 하는 건데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했더니 얘네들이 법적인 게 아주 구속력도 없고 해서 맨날 자기 계약서 쓰고 계약이 뭐예요? 도망가고 이러고 쓰레기들. 네, 근데 그것도 다 시행착오란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그게 트라이 그 시행착오인데 그런 것들 겪었기 때문에 요즘 낮을 거고 그래서 그게 그런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 다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하여튼 하는 거가 그 YG라든가 SM 그런 거 계속하고 특히 작곡하시는 분들 그래서 아드님이나 따님 중에 작곡하는 분들 음악하는 애들 있잖아요. 오케이. 직접 노래 못해도 상관없거든요. 어? 왜냐면 용감 형제가 노래 잘하는 건 아니잖아. 평가만 하는 것들 만들면 되잖아. 그리고 아무리 하더라도 한국에보다는 중국에 노래 잘할 거 아니야. 중국말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음악하는 애들 무조건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진하게 나갔는데 그거 좀 보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죠.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사물 인터넷 보면 지금 막 녹음하고 들으시면 계시겠지만 지금 보면 이번에 IFA 그거가 이제 3대 가전쇼인데요. 네. 3대 가전쇼에서 욕심 핵심 키워드는 사물인터넷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물인터넷이 이번에 삼성도 마찬가지 SK텔레콤의 통신사로 처음 이번에 참여하거든요. 여태까지 라스베가스나 그 스페인 갔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이거 IFA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화두다. 다만 화두기 때문에 너무 집중적으로 뉴스 나오기 때문에 꺾일 수 있을 거예요. 워낙 뉴스 지나지만 이번에 요 텀 지나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런 게 살아있는 거다. 그런 거 보고 있고요. 하나 이제 이슈 쪽에 아까 얘기하면 저는 아까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있어요. 저는 당장 바꿔야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당장 바꿔야 된다고. 그래요? 네. 저는 지난번에 했지만 뭐 머물거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하잖아요.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가 얘기하던 엔텔스를 네. 많이 바꿔놨어. 네. 그럼 대박 난 거라고. 까놓고 얘기해서요. 근데 이제 결론 이제 잘 바꿨어야죠. 그 딱 그걸 탔어야 되고 안 했으면 운이 또 따라야 되겠지만 저는 바이오고 뭐고 화장품이고 그런 거 다 뭐 괜찮지만 이거는 한번 크게 한 물이 돈 거랑 그 다섯 배 열 배씩 난 거랑 지금 해봤자 한 배 두 배 올라가는 건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늘 그렇지만 이제 강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지금 그 뭐 대형 주건 중소형 주건 뭐 상관없이 저는 하여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 됐건 그 사물 인터넷이 됐건 저게 뭐 핀테크가 됐건 인터넷 전문인이 됐건 간에 그런 쪽으로 빨리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아니 수익을 원하는 분다면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리스크 예. 있죠. 예. 근데 오늘처럼 작은다고 해서 따라다가 다 맞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전부를 하면 반씩 가면 되죠. 왜냐면 그게 예. 솔직히 뭐 일본 대형주가 됐건 이런 것보다 좀 그런 빠를 거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하나 더 많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많이 반영이 안 된 건데 일부 언론에서도 흘리는 건데 이거는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도 얘기했고 키움증권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일단 뉴스 검색해 보시면 머니투데이나 몇몇 보시면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중국인 무비자 확대 요청 이런 검색어 딱 몇 개 기사 뜰 텐데요. 그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대박이죠. 이게 대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쉽진 않아요. 쉽진 않고요. 반발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이거요. 왜냐하면 그 불법 입국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자리 뺏긴다는 얘기하는데 이미 일자리 뺏길 건 다 뺏겼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거기다가 이제 서울시 어저께 또 거 보세요. 서울시 이렇게 검색해서 서울시 무슨 그 외래 관객인가 2천만 명 시대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다 한 우물에서 나오는 얘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되는 순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제분들 영어하고 그렇게 다니실 필요 없고요. 지금이라도 차이용이나 중국어하고 중국어를 더하는 게 훨씬 빠르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가 저는 제 입에서 평생 저는 그 아까 그 면천의 주식 아까 뭐라 그랬어 산성이 제가 그런 거 딱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주가 올라가도 저 제 입에서 안 나오는데 심지어는 그런 것조차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토니몰 이런 거 있잖아요. 중저가 그게 만약 현실화되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중저가 화장품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런 거죠. 중국 애들이 어딜 또 그 돈 많은 사람들은 호텔 가지만 보통 사람들 어디 가냐면 왜들 그렇게 올리브영이나 그런 거 왜 많은지 아세요? 건대 앞에도 이런 데 보면 많잖아요. 네. 다 중국 애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쵸. 딱 걔네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거. 드럭스토어. 네, 네 드럭스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약간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중소형 그것들이거든요. 브랜드들이거든요. 또 제방 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셔야 될까요? 특히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시잖아요. 정상회담이나 그걸로 만져서 뭐 거기 그런 데서 구체적인 얘기 안 하겠지만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한 중간 우리 관광객 교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말만 나오잖아요. 대박. 그렇게 나오면 지금 분위기는 바로 무비자 얘기가 나오고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비자 그런 얘기가 좀 더 구체화되고 언젠가 되면 이거는 지금까지의 레벨이랑은 또 다른 문제다. 엄청날 수 있을 거예요. 대단한 거죠. 네. 뭐죠? 중국인들의 어떤 뭐 범죄인들이나 네. 뭐 이런 또 안 좋은 쪽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거고 보여지고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네. 그거는 다른 그 스크리닝 할 문제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내수를 해주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인구가 한 10% 정도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요. 아니 봐봐. 정말 2천만 명이 오잖아. 네. 2천만 명이 365로 나누면 하루 몇 명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이 늘어나는 거야. 거기서 그렇게 계산하는 건 딱 나오고 있다. 그렇죠. 하루 와서 5시간만 했다 보면 저는 그래서 그러네. 편의점 주식은 더 갈 것 같아요. 편의점 말 저도 외국 가면요. 편의점 제일 만만한 게 편의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익숙하거든. 일본 가봐 세븐일레븐하고 그런 거 들어가는 거지. 그럼 왜 또 하는지 알아? 왜요? 말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지. 그냥 가서 집어서 그냥 내면 되지. 말이 필요 없어. 그리고 친절하게 중국말 다 써 있어. 그렇죠. 그리고 또 태국 같은 데 저 갔을 때도 저도 가서 편의점 갔었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편의점은 그리고 왠지 이상한 가게 들어가면 뭐 괜히 그 해코지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말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무섭잖아. 아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편의점이 배달까지 해줘. 배달까지 앱을 설치하잖아요. 설치해서 주문해서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 돼야겠죠. 배달해 줘. 그래 배달 안 될 게 없는 게 요즘에 아이스크림도 배달해 준다며. 베스킨라빈스도 아이스크림 배달해 주고. 그러니까 모든 것도 그러니까 편의점 보면서 아 쟤네들이 진짜 별거 다 한다라는 생각이 드잖아요. 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지금 확실히 착착 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배달 알바가 돈 많이 벌어 요즘에. 배달 알바가 200만 원, 300만 원 번다는데. 네. 그 쿠팡의 로켓맨 있잖아요. 걔네 연봉이 4천이에요. 로켓맨. 로켓맨. 로켓맨은 당일 배송하는 토요일날도 일하더라. 예. 네. 당일 배송하는 분들. 그렇게까지 배송할게. 뭐 있어? 아니죠. 아니, 나 예스시가 당일날 오후 2시까지 밤 10시까지 체크 갖다 주는 건데 왜 그렇게 사? 냉장식품 내 냉동식품은 당일 배송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 거 가져오면 좋지. 왜냐하면 당장 애기들 내일모레 뭐 해야 되는데 엄마가 당일날 그러니까 나도 티몬할까 쿠팡하다가 같은 물건이면 그냥 쿠팡에서 사. 왜냐면 배송이 빨라서. 아 그래? 네. 왜냐하면 나도 티몬하고 쿠팡에서 같은 물건 올라왔으면 조금 뭐 몇백 원도 비싸도 그냥 쿠팡에서 사는 게 당일 배송이니까 내일 배송해 주니까 제일 빠르게 배송해 주고. 티몬은 배송이 느려요. 느려요. 네. 그리고 아마존 익스프레스인가요? 프라임. 이 프라임인가? 아마존 프라임. 바로 배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이게 당일 배송을 받아본 사람은요 그 느낌 알거든요 진짜. 책도 아침에 주문해서 오후에 받아보면은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네. 당일 배송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로켓맨에다가 지금 자동차를 지금 없어서 못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그 트럭 대수가 한 제한이 있는데 네. 지금 쿠팡에서 그거를 구매를 하고 싶어도 지금 구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거기서 또 사람까지 이렇게 그 직접 배송하다 보니까 CJ 대한통 그때도 못 가잖아요 계속. 네. 그러니까 CJ 대한통운 할 역할을 이루었다가 애들이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쿠팡이 결국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네.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결론은 그거죠. 그래서 내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네. 여전히 좀 괜찮을 것 같다.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슈까지 대충 우리 사물 인터넷 자료 여기까지 하고 컨텐츠까지 했고요. 관심 종목 있으면 하나씩만 얘기해보자. 뭐에? 네, 운이 가장부터. 저부터요? 네. 먼저 하세요. 아니 뭐 컨텐츠 얘기했는데 뭐 네. 별거 있어? 그냥 SM 사는 거지. SM? SM이죠 뭐. 네. SM. 제가 지난주 SM 얘기했잖아요. SM 했냐? 그럼 딴 거 해야겠다. 아니 이 친구 내가 SM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돌고 돌아 서로 무려 자기가 얘기하는 데 설 준비하고 형님이 할 때는 야 안 갔지? 내가 SM 얘기했지? SM은 간다. 한마디에 지금 기억나지? 어. 안 갔다, 솔직히. 안 갔지? 안 가. 내가 기억, 알아. 이제는 가지. 아니, 갈 것 같아. 이제는 이제 갈 때가 됐다. 네. 왜냐면은 이제 네. 그동안에 네. 이쪽 컨텐츠 업종을 짓눌렀던 게 환율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좋은 거 알겠는데 실적이 일단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다음 그동안에 뭐 세월호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네. 이제 할 만큼 했잖아 다.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저효과 플러스에서 이제 환율에 대한 변화. 네.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 약 이제 다시 강세에 대한 흐름이 네. 나타나고 원화 약세. 그 실적이 기조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중국 플러스 알파 붙었고 네. 이런 것들 감안해 본다라면 이제는 본격적인 반등이 네. 이제 나타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SM은 이제는 단순하게 일본 주식으로 보지 말고 네. 이제 중국 소비주로 봐야 된다라는 네. 관점에서 SM입니다. 아, 저 약간 SM에 대해서 그 숟가락 얹으면 네. SM도 그렇고 YG의 YG 플러스도 마찬가지 SM은 SNCNC도 좀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내 주가를 내가 본 적은 없는데 이게 왜냐면 YG랑 YG 플러스의 관계랑 약간 좀 달라요. 왜냐면 SNCNC는 단독으로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애들을 데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호동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가 SMCNC랑 또 YG 플러스라는 게 SMCNC는 프로덕션을 근무해요. 그리고 걔네가 뭘 하냐면 예전에는 이런 거죠. 그 엑소 있잖아요. 엑소. 네, 엑소 아니면 엑소엔 갖고 우리나라 엑소 쇼하듯이 중국에서 그런 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SMCNC가 여행 사업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초처 자체 회사가 여행사였을 거예요. 네, BTI. 네, 뭐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여행사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무비자가 되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대박 날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수많은 어린애들이 오고 싶은데 못 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부모님 애들이 오면 부모님이 잘 살아와요. 부모님 뚜렷한 직장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SMCN 좀 받지 말아요 지금. 돈 벌어서 SM 한국 여행 한번 오는 게 그런 쇼 보러 오는 게 또 소원인 애들이. 그러면 지금은 기껏 저기다 만들어놨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저기 코엑스에다 근데 잘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잘 안 돼요. 네. 너무 비싸. 예, 네, 좀 비싸고. 코엑스인데 가쁘잖아요. 항상 애들 주소 있어요. 어. 근데 그 정도 갖고 안 되지. 줄을 삥삥 돌아서 해야지. 여기도 백화점에 칼국수집 같이 삥삥 돌아서 해야 되는데 삥삥 돌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 내가. 평일 날에는 줄 안 서고 네. 주말에 줄 서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있어 보이고. 예, 네, 그리고 고민이에요. 네. 일단 SM 저도 지난주 네. 얘기했는데 네. 지난주 거 뺏어 먹은 거지 그거? 지난주 SM 했던 것 같은데 돌려받기 하는 거지. 돌려받기. 네, 상관없지 뭐. 네. 노 YG 플러스에 그럼. 돌려받기. 일단은 네. 저희 씨 엔터 쪽으로 보게 되면 SM 네. 근데 꼭 굳이 근데 지금 안 와도 돼요. 네. SM은 전 이제 네.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디스했어 씨. 기껏 했나니 급하게 사야 된다는데 뭐 내려오면 또 사면 되지 뭐. 네. 네. SM 정도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글쎄요 이거 말해봐. 숨겨놓은 거 얘기해봐. 저는 NH 엔터테인먼트를 갖다가 네. 근데 아직까지 탄력이 안 붙었어요. 탄력은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은 아니야. 네. 근데 네. 자꾸 눈이 가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NH 엔터테인먼트는 진짜 할 얘기들이 많잖아요. 아, 엔터테인먼트는 또 우리 이승 여수가 좆된 거야. 돈만 왜냐면 숱도 없이 내가 들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저점에 와 있네. 네. 요즘 돈 못 들었다는데 더점에 와 있네. 네. 이거는 지금 사면은 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페이코라고 한다? 페이코. 네. 그리고 NH 광고 많이 하던데? 네.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못 간 이유가 돈을 못 버는 거죠. 왜 못 버냐면 쓰기만 하거든 지금 현재 투자만 하고 있고. 그런데 네. 이번에 지분 공시 어저께 나왔거든요. 네. 이준호 의장이 더 샀다고요. 에너지 엔터. 네. 네. 완전 더 샀다고 지분 샀다고 한 120억 샀더라고 이번에 더 추가로. 자기 주식을? 네. 누구 그걸 산 거야? 아니요. 자기 지분서 밀렸어요. 아니. 인수한 거야? 아니면 자기 시장에서 산 거야? 시장에서. 설마? 시장에서 샀어요. 진짜? 네. 뭘? 120억 주에서 샀더라고요. 오, 이게 그러니까 멋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그 아저씨 멋있는 사람이네. 본인이 생각해도 지금 주가는 자기가 봤을 때 올해 하반기 얘네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할 거라 생각을 하면은 네.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 거겠죠. 아, 그래요? 예, 주가를 방어하려는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120억 주에서 쓰는데 뭐 장난도 아니고. 120억 투자했으니까 지분 차원 몇 프로지? 30%. 과감한데. 과감한데. 네. 거기다가 NH 엔터는 저거 이번에 그 인터파크랑 손잡았잖아요. 네. 은행에. 네. 네. 네. 그러니까 그쪽. 이게 되게 저한테 보니까 다음 카카오랑 인터파크 컨소시엄 두 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죠? 게임 업계 어떻게 알아? 뭐 하나 두 개니까 네. 이제 하나 아니면 두 개라고 했는데 네. 게임업계에서 바라보는 이준호 의장에 대한 시각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캐시카우를 버리면서 그러니까 게임 쪽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텐데 왜 저런 일을 할까라는 게임 쪽에 계신 왜냐하면 게임에 있는 사람, 게임 업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게임 업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지? 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준호 의장의 스타일상 상당히 이제 독단적인 그런 경영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멋있는 남자네. 상남자 스타일이야? 왜냐하면 김범석 의장 나오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준호하고 이해진하고 이제 결국에는 갈라져. 왜냐하면 김범석 의장이 중간에 중재 역할을 했었는데 네이버에 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이제 김범석 의장이 나오고 나니까 중재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중간에 이제 그 네이버 저 때문에 한번 이준호 의장 미국 갔었거든.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갈라선 거거든. 아예 지분 정리해 갖고 갈라선 건데. 네. NH 엔터가 지금 말한 대로 이제 투자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은 지금 위치가 진짜 말한 대로 정말 바닥권에서 사서 네.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겠고. 네. 이제 근데 NH 엔터가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을 보게 되면은 클라우드, 네. 그다음에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결제 쪽에 엄청나게 지금 공을 들이고 있다고. 간편 결제 쪽에. 네. 그게 NH엔터가 가려면 뭐가 가야 되냐면 한국 사이버 결제부터 가야 돼. 한국 사이버 결제부터 가구, NH엔터, 뭐 가구 이런 형태 두 개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한국 사이버 결제는 잘 살아있네. 네, 살아는 있는데 아직 간당간당하지. 뭐가 대가리가, 모가지가. 모가지가 간당간당하지. 여기서 이제 좀 튀어 올라와야지 가능한 거죠. 네, 아무튼 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서 NH엔터테인먼트 네, 좀 괜히 눈에 밟히네요. 뭐 당장 뭐 가겠어요 지금? 아니 저는 NH엔터가 싼가? 저는 잘 몰랐는데 상남자네. 상남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예 갈아설 때부터 성격은 어때? 좋아? 아니 성격이 이준호 의장이 충성을 맹세해야지만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 약간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이미 그 네이버랑 갈아설 때부터 데리고 온 사람들이 중에 게임 전문가들이 없었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자기도 아는 사람이야? 예? 전 모르죠. 저한테 네, 알았으니까. 네. 근데 마치 있는 직원을 아는 듯이 얘기해서. 네, 워낙에 많은 얘기들이 도움 나왔으니까 그쪽에서. 네. 네. 그리고 나는 이 회사를 잘 모르는 지금이고 이제부터 내가 화끈하다는 느꼈어. 고돌이 몇 번쯤에 경을 주잖아. 치잖아. 나 깜짝 놀랐어. 예전에 우리 그 그래서 그래서 낮췄어요. 뭐. 10분의 1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어떡하면 좋고. 아까 예전에 내가 아는 애가 이렇게 너희 뭐 하냐 했더니 아 형님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형님 좀 기다려 봐. 한 3조가 걸렸네. 뭐 이런 거야. 누군지 알지? 예. 짐바브웨. 어? 짐바브웨. 아 그러니까 120억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쏘는 사람이네. 그렇죠. 야, NH엔터 PBR 100 밑으로 내려왔네. 야, 인터넷 회사가 PBR 100 위치면 진짜 싸다. 그렇군. 싼 거야? 아, PBR 100 위치. 적자 보는 회사도 아닌데, 뭐. 그렇죠. 그래. 적자인가? 아니잖아. 아, 나 여태까지 느낌이 별로였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상남자.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네. 저희끼리 비공식 루트로 들어오는데, 얼마 전에 그 모 재벌 분하고 같이 이준호 양 골프도 쳤다 하더라고요. 야, 그런 얘기는 여기서 삭제. 그럼 뭐 모재벌이라니까 모르잖아. 모재벌이 모잖아요. 모재벌이니까 상관없고. 모재벌. 모재벌이 대한민국에 수백 명 있잖냐. 그래. 너도 재벌. 강남은 재벌 아닌 새끼 어디 있어? 저 조태우. 뭐? 베테랑 조태우. 아, 그분이란 어이가 없네 진짜. 아 근데 나는 아니 난 여태까지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120억 얘기 듣고 갑자기 난 처음에 그래갖고 누군 당연히 누구 걸 샀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면 아닌 거야? 시장에서 그냥 샀어? 예. 한 방에? 아니요. 한 방은 못 사죠. 계속 거래 계속 한 며칠이지? 아 공시 나왔겠네 그럼? 예, 나왔어요. 매일 공시 나올 텐데 그럼? 차트 보고 어디선 지지받은 사람이야? 아니요. 공시 보면요. 일자별로 매수한 금액이 다 나왔어요. 아 왜냐면 그런 거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면 항상 보면 대주주에 맞서지 말라는 게 제가 믿는 그게 엉터리 회사가 아니면 대주주에 맞서지 말. 대주주에 맞서갖고 조단된 새끼 맨날 본 적이 없어. 아 그렇죠. 그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지. 대주주한테 맞서봐. 잘리는 거 걔가 잘리지. 대주가 잘리는 거 봤니? 대주주는 잘릴 수가 없지. 대주 안 잘려.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못 들었어? 네, 저 처음 들었어요. 국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우리 이효수가 또 한마디 가르쳐줬네 우리 지금. 제자나 키웠다. 대주주에 맞서지 말. 어디 써먹고요. 아 저는 이거예요. 저는 여전히 이거에 관심 많아요. 시젤러 비전. 시젤러 비전. 전 하여튼 관심 중 오늘 두 개인데요. 시젤러 비전 그리고 시저 프레시오인데요. 시젤러 비전은 이게요. 우리 2분기 있잖아요. 2분기에 상당히 적자구나. 2분기에도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이게 보시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데이터 요금제 때문에 KT, LG유권 다 좋아졌잖아요. 실적이요. 이 시리즈의 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 요금제는 6월 말에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객단가 올라간 게 3분기예요. 그리고 회사 측 얘기로는 한 200만 원까지 목표인데 200만 그 고객까지 목표인데 지금은 어찌되었건 잘하면 하반기에 분기 흑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기존 사업은 안 좋죠. 그 저는 케이블 타입의 사업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티빙 그런 그 OTT 사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갖고 있는 거 있고요. 다만 이제 불안불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에 잠재 악재가 노출되는 게 있어. 안 한다 그랬는데 난데없이 또 일부 언론에는 프로젝트 팀이 형성됐다 그래요. 사이동 통신. 아니, 형성하고 있다. 예, 이거 났잖아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부인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만약 현실화되면 주가는 밀릴 거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잠재적 악재도 있는데 저는 OTT 사 그리고 이거가 계속 말씀드린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주가는 재미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만 원끼 깨졌다가 순식간에 11,000원까지 한 방에 막 올라오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그게 있고요. 진짜 CJ에서 전 저평가돼 있다는 것보다는 CJ에서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 자체. 요즘 최고의 관심은 CJ 프레쉬웨이입니다. CJ 프레쉬웨이예요. 예? 이거 아시죠? 네. CJ 프레쉬웨이. 근데 이게 주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요즘 밀렸는데 이게 91,000원까지 오늘 91,000원까지 밀렸다가 80,000원까지 떨어져갖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떨어져 조정받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일부에서는 그 오늘 이성원 교수도 얘기하는데 뭐 HML 시장이 뭐 과열이다 어쩐다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불쉣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거 보고 있어요. 한류 3.0은 한국 K푸드거든요 지금. 한류 3.0. 그리고 이게 보면 이 CJ 프레시아인을 제가 많이 스타드렸어요. 하는 일이 식자재인데요. 식자재를 납품하고 배송하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얘기가 하는 거가 CJ 수많은 그 먹자 있죠. 먹자. 먹자 회사뿐만 아니라 CJ랑 상관없는 곳에 식자재 납품하고. 근데 여기서 식자재가 납품한다는 것이 이런 거죠. 그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뿐만 아니라 거기들하고 고추장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건 식자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 쉽게 보면 성찬이 알죠? 성찬이. 성찬이 알죠? 만화. 왜? 식객이란 만화 알죠? 알죠. 네, 거기 성찬이가 그룹화된 게 CJ 프레쉬예요. 근데 이게 보면 국내외를 다 하는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CJ가 요즘 보면 전 세계로 나가고 있거든요. CJ에서 먹거리 그 비즈니스가 비비고도 있고 그렇죠 많이 나가긴 하죠. 예. 비비고 나가고 예. 있고 예를 들어 북경 같은 경우는 예. CJ 월드가 있어요. 예. 거기 모든 우리나라면 CJ에서 하는 거 다 있고 또 알고 보면 또 거기다가 영화까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합 문화관을 다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J에 대한 프레쉬웨이가 전 한마디로 저평가되어 보이고 있고요. CJ의 모든 뭐 돈 많은 것들 돈 필요한 것들 많이 이런 거잖아요. CJ 제일 잘 물건을 만들어요. 뭐 고추장을 만들어, 뭘 만들어, 뭐 만들어. 파는데 생산도 하고 많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자도 하고 대려되고 브랜드가 성관람회 하고 돈도 많이 들고 광고도 하는데 잘 보시면 CJ 제일 잘 비비고나 아니면 그 CJ 그 교자만도 광고 네. 엄청 하잖아요. 하죠. 그건 CJ 제일 대단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프레쉬웨이가 광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잖아요. 네. 프레쉬웨이 배달해 주는 건데. 네. 그래서 프레쉬웨이가 이거 진짜 쳐다보고 있어요. 네. 저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타이밍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타이밍? 네, 지금 전 타이밍은 제가 보는 타이밍 우리 타이밍에 궁금하신 분은 누구한테 전화해 걸어야 된다? 김성훈 과장.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네? 전화번호. 전화번호요? 네. 우리 앞에 그 광고가 나가기 나가지만 6098-6320이요. 6098-6320. 네.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타이밍이나 구체적인 거 알고 싶으면 우리 김성훈 과장. 어? 여기 어디리? 우리 녹음하고 있는 곳이? 메리츠 여의도 금융센터죠.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에 김성훈 과장한테 사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매매 타이밍 이런 거는 제가 제 전문이 아닌데 저는 하여튼 이쪽 있잖아요. 이쪽. 네. 난리 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은 조금 비싼다는 느낌 솔직히 들어요. 투자면 할 수 없고. 네. 저야 뭐 이게 앞으로 공이 하나 붙을지 두 배일지 세 배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CJ 프레쉬웨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제가 여태까지 왜 그걸 잘 몰랐냐고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업 구조나 이런 거 보면 CJ 프레쉬웨이가 큰 부담도 없고 예? 광고 비용도 안 들어가고 실제로 보면 최고의 수혜는 CJ 프레쉬웨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크게 보면 비비고라든가 비비고 그리고 뭐 시골 밥상 예. 그리고 또 뭐 있어요 CJ에서 예전에 빕스도 이런 것도 CJ에서 하나 그리고 중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식당 뭐죠 CJ에서 하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소소하게 엄청 많아. 알게 모르게 많아요. 취재에 사는 것들이. 그렇죠. 근데 그런 식자재 모두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하는 거. 시제이가 프레시에가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 시제이 프레시에를 저는 한 일주일 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2주일 전에 처음 얘기했다가 제가 두 분한테 물어봤더니 뭐 시큰둥하길래 별로 얘기 안 하다가 제가 나름 두 분이 대답을 안 해줘 제가 스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시제이 프레시에 관점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 잘 못 들었잖아 시제이 프레시에. 예. 그래서 진짜 나한테 시제이 프레시에. 어? 네. 제가 그래서 비싸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비싸가 그래서 타이밍 문제라서 내가 또 얘기했어. 타이밍은 내가 전문이 아니다. 타이밍을 여의도에 오셔갖고 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만나야 돼. 비싸니까. 네. 그래서 전 CJ 프레시웨이랑 CJ 헬로까지 얘기했고요. 단 장단점 같이 얘기했고요. 이래저래 진짜 그 CJ는 네. CJ 그 회장 이름 뭐였죠? 이재현 회장. 이재현 회장도 나오면은. 가만히 있어 돈이 벌 것 같아요. 아 그분은 워낙 몸이 안 좋으셔갖고 네, 조금 좀 더 오랫동안 계셔야겠죠. 네. 거기서 요양하시는 거야? 지금 형 집행 정지죠? 구속 집행 정지죠. 구속 집행 정지. 여기서 병원에 계세요. 이거 뭐 아버님 돌아가신 데서 판결도 안 난 거예요? 아, 대법원 재판도 안 했어요. 대법원 진행 중. 네. 워낙 뭐, 몸이 안 좋아갖고. 되겠어. 네. 그러시죠. 그 삼성에서. 네. 아 그거랑 상관없이 몸이 워낙 네. 안 좋으셔갖고. 네. 지금 CJ는 후기 구독 어떻게 돼요? 그건 난 모르지. 몰라요. 이재 회장도 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 있나? 있겠죠 뭐. 네. 그것까지 우리도 뭐 알 것 없죠. 이미경 부회장도 몸이 안 좋잖아요. 아 그래요? 그쪽이 다 안 좋네 몸이. 원래 안 좋아 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알바가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니까. 시장도 좋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 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오늘 여기서 네. 뭐 할 말 있는 것 같은 표정?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